여기는 인생이라고 바닥마저 없겠니 이 나이에 실패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의 경험인 거야 구멍난 주머니는 꿰매면 되고 바닥은 칠하고 있는 거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주눅들지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진 놈 이름은 나이아나 되고 바닥은 칠하고 있는 거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주눅들지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진 놈 이름은 나이아나 주눅들지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진 놈 이름은 나이아나